생일 양식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말씀의 제목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자격자.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자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자격자. 저는 본문 말씀은 이 마지막 세상 종말의 때를 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하면서 노아 당시 이루어진 심판의 과정에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노아 당시 온 인류를 멸절시킨 심판의 과정이 인자가 다시 임하실 때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이미 옛날부터 고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구원의 방주, 이 방주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이 시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모습을 통해 바로 종말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이 방주에 들어가려면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방주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전 세계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 노아가 자신의 일곱 식구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끝까지 방주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시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방주에 남아 있었던 노아와 일곱 식구만 구원을 받았다. 이처럼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같이 끝까지 남아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수차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동일한 원리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 마지막 때도 끝까지 심판을 환난을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또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는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 당시 때도 숨겨놓은 7천명, 바로 세상의 끝까지 굴복치 않은 자를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로 만드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살아서 변화를 받느냐? 끝까지 살아 남은 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남아있는 자가 변화를 얻는다. 변화의 역사도 남은 자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다 떨어져 나가도 남은 자손이 있다. 남은 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일어날 신령한 방주 구원의 역사는 바로 끝까지 말세 복음을 지키며 믿음의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남은 자들에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나 영생의 말씀을 만났다. 이것이 변화의 말씀이다. 열심히 방주 건설에 동참해 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이 말씀을 포기하고 떠나는 자는 결국 마지막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결코 떠나지 않고 남은 자가 되겠다 약속했던 베드로 결국 예수님 붙잡히자 도망가고 말았죠. 이 시간 구속사 말씀의 그 잔남으로 믿음의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면 방주를 완성하여 그 안에 자신의 가족들까지 태울 수 있는 신령한 노아들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홍수 심판의 역사에서 방주에 들어갈 자격자 어떠한 자들이 그 자격자가 되는가? 두 번째, 신령한 양식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을 준비하는 자들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는 노아 나이 600세 2월 10일이었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때는 노아 나이 601세 2월 27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총 기간은 1년 17일이었죠. 이렇게 1년이 넘는 기간을 노아의 여덟 식구와 수많은 짐승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이들에게는 1년 이상 먹을 양식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방주에 들어가 홍수 심판을 면한다 할지라도 남은 자로 방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먹을 양식이 없다면 그곳에서 또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가 되어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방주에서 1년 동안 먹고 살 양식까지 함께 준비했던 것이죠. 이러한 노아의 심판 준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그 믿음의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신령한 양식을 저장하는 것 또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를 건설하는 일뿐 아니라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도 끝까지 홍수의 환난을 버틸 수 있는 영의 양식 또한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노아 홍수 심판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물바다가 되고 방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농사를 질 수도 없죠. 만약 양식을 비축하여 넣지 않았다면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은 또 짐승들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임할 기근은 보이는 육신의 양식에 대한 기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방주 안에 남아 있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극심한 영적 기갈의 시대가 오면 영의 양식이 없는 자들은 비틀거리다가 방주를 벗어나 다시 죄악의 바다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타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영의 양식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고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의 양식들을 허비하지 말고 각자의 믿음의 저장 창고에 차곡차곡 잘 저장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또 25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장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방주에 들어간 열 처녀죠.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신령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로 마지막 때 방주에서 내리고 만 거예요. 여기서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두어야 할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기름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 예배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 나 말씀 이 정도 받았으면 됐어. 그걸로 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이 예배에 달려 나옴으로 그 예배마다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신령을 신령한 기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주의 재림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미리미리 가득가득 채워놓으시는 가운데 마지막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뿐 아니라 방주 안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방주의 역사에 끝까지 동참하는 마지막 비결이 무엇이냐. 세 번째, 준비한 양식, 내가 저장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마지막 신령한 노아의 사명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가정이 홍수 심판이 시작된 이후로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양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생명체에게, 모든 짐승들에게 때에 맞춰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명령하셨죠. 여기서 그 안에 간들을 막고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 안에 간들을 막고 공동 번역으로 보면 배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 방들을 여러 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왜? 동물을 종류별로 다 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섞여 있으면 서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의 종류대로 여러 칸으로 나누어진 방방마다 노아는 1년 10일 동안 매 끼 양식을 일일이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때마다 양식을 자신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또 여기서 나오는 짐승들의 각종 배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설물들, 이거 방주 바깥으로 치우는 일은 분명 아주 고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배설물들을 1년 동안 방주 안에 둘 수 있어요? 그럼 썩고 병들어서 다 죽고 말죠. 그걸 다 방주 바깥으로 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바로 이 배설물들을 치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방주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는 3층을 오르내리며 양식을 주고 배설물들을 다 치운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방주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방주 높이는 30규빗이다. 따로 밖에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어요. 높이 30규빗, 오늘로 말하면 13.5미터입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배설물을 버릴 수 있는 곳은 창문밖에 없습니다. 창문 외에는 다 막혀 있어요. 이 창문의 높이가 어디다? 바로 위에서 한 규빗 밑에 냈다 그랬죠. 즉 30규빗에서 한 규빗 밑이라면 20규빗, 29규빗이에요. 29규빗, 즉 13.05미터 높이의 창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창문까지 올라가서 짐승들의 배설물을 바깥으로 버렸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었습니다. 1년 동안 이 일을 한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방주 안에 필요한 신령한 양식들을 준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방주 안에서 최종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수많은 생명체, 수많은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또 그들의 배설물까지 치울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을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 보시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신령한 노아들이죠. 이처럼 성경은 마지막 때 인자가 임하기 직전까지 우리가 방주에 타고 있을 때 방주가 이제 다시 새 세상에 안착할 때까지 주인의 양식을 맡아 때를 따라 지혜롭게 나눠줄 노아와 같은 충성들은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바로 마지막 말세의 복음 구속사의 말씀을 먼저 받고 먼저 깨닫고 먼저 저축해둔 우리 자신의 마지막 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잔나무로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일, 또한 영의 양식을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잃어버리지 않고 저축하는 일, 이와 더불어 내가 가진 양식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의 뒤치닥거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다 해나갈 때 저 여러분 모두 노아와 같이 마지막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곳 늘 푸른 동산 교회를 커다란 방주 삼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 잘 보살피고 품어주는 신령한 노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책에 찬송하시고 방주에 들어갈 마지막 자격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427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